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 박수를 칠람 치고 말람 말고 뭐. 네. 이 방송은 지금 병자 신자해 첫째 날 첫째 주에 나갑니다. 그래서 새해 첫 방송에 여러분들이 지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역시 사람이 말을 해야 돼. 이거는 박수 치란 얘기 아니고 세배했으니까 세배 돈 내놔라는 얘기인데 다들 벌써 겁을 내가지고 춘천에서 오신 분 저 손 들어보세요. 저 담배 피울 때 와서 사진 찍으신 커플 둘. 몇 시간 오셨습니까? 2시간 반 걸렸어요. 네. 옆에 지금 누구랑 오신 거죠? 집사람이랑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긴 시간인데 2시간 반 밖에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람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둘이 같이 오면 시간이 좀 줄어들죠.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혼자 운전해서 오면 2시간 반 적은 시간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옆에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시간 반이 짧게 느껴졌던 건 아내가 잠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합이 되는데 전국의 남편을 대표해서 아내에게 한 말씀 하세요. 아내에게요? 예, 그럼 누구한테 하려고요?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하고 싶어요. 네, 집에 있는 아이한테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지금 결혼한 지 5년 만에 단둘이 이렇게 외출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 집사람이랑 같이 집에서 TV 보는데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방청 신청을 해서 온 건데요. 아이들한테 빨리 커서 우리 보살핌 없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노는 나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니들 빨리 커라. 그래야 우리 둘이 놀러 많이 다닌다. 마음은 항상 사랑하죠. 커도. 근데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둘이 나오니까 오늘. 둘이 나오면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었습니까? 오는 길에 아울렛에서 이제 쇼핑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안 맞아갖고. 예. 쇼핑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 가시는 길에는 문 닫았겠네. 아, 그래서 가다가 쇼핑하려고 일찍 가려고 그랬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다 보고 가려고요. 일찍 가셔도 괜찮아요.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게 더 진짜 좋은 거죠. 뭐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먼저 가게 되면 그 방송 꼭 챙겨보겠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번 주제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적어보죠. 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나에게 가장 기억 남는 사람, 나에게 가장 고마웠던 사람, 아니면 원래 가장 이갈리는 사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쫙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네. 이쁜 아내, 우리 아들도 있고, 아빠 여기 있고, 뭐 열정적이었던 나 자신. 아, 그런 거 좋습니다. LG 트윈스 투수도 있고. 여기 한번 마이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LG 트윈스 팬이라서 네. 그 임정우 투수고 이갈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저희 양상문 감독님. 야구장에 진짜 많이 갔는데 단 한 번도 등판을 시켜주신 적이 없어서 제가 꼭 가기 전날 그리고 갔다 온 다음날은 꼭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윤주가 갈 때 네. 감독님이 윤주가 온 줄 알고 임정우 선수를 등판시켜도 네. 너무 윤주가 살기 힘들지 않을까? 아니 근데 윤주가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윤주 왔구나 정우야 나가라 이러면 임정우 선수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 황당하잖아. 윤지도 저희 쌍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윤지도 임정우 선수 좋아해요? 네. 그냥 다 좋아요. 다 다 좋아? 네. 공 던지고 이럴 때 보면 막 멋있어요? 네. 그니까 마운드가 섬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고립된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거기 혼자 서 있어서 혼자 이렇게 딱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멋있어서. 뭔가 이게 고독한 남자의 어떤 그런. 뭐 그럴까요? 보통 무대를 섬이라고 하거든요. 저렇게 고립돼 가지고 마이크 혼자 딱 들고 서서 혼자 결정하는 아저씨를 보면 좋겠대요. 맛있어요. 예. 알았어요. 제가 그 야구장 가서 저 양상문 감독님하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왜 나 무시한? 아니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야구는 왜 좋아요? 다른 스포츠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성적만이 차이가 나면은 대충 승패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야구는 흔히 9회 말 투아웃까지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그 승패나 이런 게 좀 더 짜릿한 느낌? 그리고 응원하는 게 재밌어서. 해설을 해도 되겠다. 윤지 꿈이 스포츠 캐스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막 하나 있으면 지금 안 배우고 안 가르쳐도 막 이야기를 할 때 신이 나고 거의 전문가 수준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디? 또 아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번에 뵀죠. 군 복무 80년 했던 저번에 24회 때 나왔던. 아, 군 복무 그 합쳐서 80년 하셨던? 예. 저희 부친께서 30년 하셨고 장인어른께서도 33년, 저도 20년 넘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제 80년.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어떻게 또 당첨이 되셨냐 하는 거죠. 제목이 그 결심이잖아요. 이따가 얘기할 네. 건데 미리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군 생활 합쳐서 80년 하셨으면 눈치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 네. 네. 올해 말까지 군복을 입고 내년에는 민간인으로 됩니다. 우리 딸 셋이 있는데 딸 셋이 다 여군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꿈이고. 딸님들 의견을 물어보셨습니까? 군 생활 하시고 싶으신지? 초등학교 때는 다 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제 군복을 이제 입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네. 전부 입고 충성하고 경례도 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기분이 좋았는데 네. 군인으로서 어떤 백년 명 복무 명가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인데 제 뜻도 좀 네. 따라줬으면 하는 게. 아, 네. 아빠 생각 들었잖아요. 어때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아, 하기 싫어요? 네. 아, 그래요? 꿈 같은 거 좀 봐줬으면 좋겠고 뭐 군인 말고 다른 것 좀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을까? PD 같은 방송국. 네. 아, 그래요? 술 잘 먹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네. 우리 PD만 생각했네. 엄청 술을 먹길래. 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왜 하고 싶을까? 사람들한테 뭐 웃음도 주고 뭐 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소통하고 웃는 것도 PD가 뭐 모여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 싶어요. 아마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사람들 웃는 거 보고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네. 그런 쪽을. 그렇구나. 부녀지간에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면서 잘하면서 또 해결하겠죠 뭐. 그러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뭐가 되라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딸 다섯 위로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혼자 살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네요. 또 뭐 얘기하실 분 네 계시면 네. 저희 딸내미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엄마들인데 지금 이제 애들 대학 1학년이에요. 올해까지 잘 지냈는데 이제 다들 조금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좀 추억도 만들고 네. 그러자고 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네. 반갑고요. 항상 힘내고 저희 딸내미들 잘 커줘서 고마워. 네. 이야.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는 여쭤봐도 됩니까? 아, 눈물 나올 것 같은데. 친구는 얼마 전에 수술을 했어요. 암수술. 괜찮고요. 초기라서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또 여기 옆에 친구 엄마가 얼마 전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저희 나이 드는 사람들의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약속이 있어도 네. 아, 애들 아파. 뭐해 이래서 약속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어디 가면 엄마가 아파서 아빠가 아파서 누가 네. 아파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힘내고 같이 웃자고 놀러 왔어요. 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고 그냥 제 느낌에 오 진짜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멋지게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친구들 있고 그죠 오랜 기간 동안 가고 또 똑같은 관심사가 있고 울어줄 수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거의 의사 선생님처럼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요 괜찮아요 초기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정작 암에 걸린 친구는 울고 있는데 아 예, 괜찮고요 여기 어머님 쓰러지셨는데 뭐 또 괜찮아요 놀러 나와서 여기 괜찮아요 우리가 다 괜찮대 그렇지 뭐. 또 그렇게 얘기해주고 한번 이제 처음으로 뭐 여쭤봅시다. 괜찮으신 거죠?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지금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제가 수술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했는데 이제 그 안에까지 있어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두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많이 위로해주고 웃겨주고 그래서 진짜 그 두 달이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되게 길 것처럼 느껴졌는데 수술도 잘 됐고 그래서 진짜 올해는 친구, 가족 여기 있는 오자매 너무너무 진짜 고마워요. 사랑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중간에 얘기하시죠. 네, 초기라 그래도 암은 참 힘든 거거든요. 아 근데 제가 농담 삼아 의사처럼 말씀하신다 그랬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큰 의사 역할들을 하셨네요. 항암 치료에 제일 중요한 거 기분 좋게 하고 웃음 많이 웃고 이러면 면역 체계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친구 두 분이 의사신 거지 뭐. 네, 두 의사 선생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야 온라인 인간은 정말 이갈리더라. 내가 온라인 이 말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훈훈한 얘기를 들어서 솔직하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는 경남 뭐... 거창에서 왔거든요. 네 아 경남 거창에서 네 아이고 이렇게. 저는 지금 사투리를 쓰려 그래도 네. 제가 워낙 표준어를 쓴지 오래돼가지고. 아... 좀 많이 잡붙습니다. 아마 절 따라오게 되실 것 같아요. 아 사투리를 제가 네. 따라할 거라고요. 아, 아니요 언제는 완전히 뭐 사투리를 못 씁니다 저는.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네.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적었거든요. 항상 늘 고마운 친구거든요. 힘들 때 네. 뭐 술 한잔하자 그러면 같이 먹어주고 나 김치가 없어 그러면 김치 갖다 주고 세네 명이 다 이렇게 5분 거리 있거든요. 오, 예. 네네. 상관 많겠다. 어둑어둑해지면 예. 좀 술시가 와요. 그러니까 술시가 뭐냐면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면 그냥 한 잔씩 생각이 나는 거지. 아, 예, 요. 알죠. 술시 네. 알죠. 술시 압니다. 네, 가정주부들이거든요, 다. 네. 아이들도 어이. 엄청 잘 보고 뭐 밥도 정말 잘해요. 반찬도 잘하고. 예, 누가 뭐라 했습니까? 네. 왜 괜히 혼자 지내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5시쯤 되면 이제 전화가 와요. 네. 아우, 카레가 너무 맛있게 됐는데. 예. 소주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고. 항상 이제 그렇게 저를 불러드리거든요. 그 친구가 참 미울 때도 있고 해서 지금 미운 사람으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됐어요. 이제 나 그만 부르라고. 전화가 옵니까? 아니면 톡도 그... 오고 뭐 전화도 오고. 네, 톡도 오고 네. 전화도 오고. 네. 그래서 누가 그... 갑니까? 그래서 누가 갑니까 그 집에? 제 발로 가기는 가는데요. 예, 예, 본인이 가시죠. 네, 네. 소주가 없다고 사다 달라고 하면 사다만 줄게 그러고 이제 안 따보면 계속 무릎을 툭툭 쳐요. 네. 너 한 잔만 먹고 가라고. 아 그럼 딱 한 잔만 먹자. 네. 하다 보면 또 네. 술이란 게 또 술을 부르다 보니까 백만 번 이해합니다. 술은 술을 부르죠. 아, 제가 예전에 술 많이 먹을 때는 잔에 잘 안 먹었어요 저는. 병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넌 왜 병으로 먹냐? 그럼 나한테 아니, 잔도 유리고 병도 유리인데 굳이 이걸 옮겨 담을 필요가 있겠냐? 어차피 먹을 거고 비 오는 날은 세상이 다 졌는데 나 혼자 앉아줄 수 있겠냐? 눈 오는 날은 비가 저렇게 얼었는데 내가 녹여줘야 되지 않겠냐? 꽃도 피었는데 내가 안 필 수 있겠냐?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이 불면 술 먹고 좀 흩날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자연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 그래서 늘 먹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가는 것도 본인이 가시고 그 다음에 술을 누가 샀습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네. 누구를 미워해야 정상입니까? 내 탓이라고 생각 근데 한편으로 고마울 때도 있어요. 막 진짜 늘 맛있는 밥도 해주고 반찬도 매일 나눠주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친구한테. 네, 가정 주부들이 원래 술 조금씩 이렇게 한 잔 하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 거의 많이 하시더라고. 그렇죠. 그게 주부의 일은 아니니까 아마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친구분들끼리 그렇게 술 한 잔씩 하셔야죠 뭐. 또 뭐 예 하시고 싶으신 말씀 누구라도 좋습니다. 네. 저 뒤쪽에 한번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누구 적었냐면요. 네. 고마운 사람입니까? 이갈리는 사람입니까? 둘 다예요. 그렇죠. 그 둘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서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고맙기도 하고 이갈리기도 하고. 저희 큰 애가 이제 지금 중1이에요. 중1이 되면서 학교 가는 첫날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눈빛도 약간 조금 이제 뭐 엄마 뭐야 이런 눈빛이 되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게임과 빠져 있었고 예. 또 막 거짓말도 너무 자주 하고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얘를 키우면서 이제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과 갈등과 인내와 폭발과 여러 가지를 막 1년 동안 경험했거든요. 집안에 완전히 다른 남자 한 놈이 들어온 것 같죠? 아, 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 하나가 예. 예, 훅 들어오더라고요. 내년에 완전히 다른 인물 하나가 또 들어올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물 하나가. 중2가 좀 두렵기는 한데 네. 그래도 요즘 좀 마음을 자기가 먹었다고 해서 지금 믿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1년 동안 너무 이제 어려웠던, 저를 어렵게 했던 이제 인물이었고, 바로 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준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누가요? 우리 아들이요. 아들이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예. 백화점에 갔어요. 아, 아들이 선물을 사준다 그랬는데 백화점을 갔습니까? 네, 그래서 뭘 사야 되나 막 두리번 되다가, 밍크 목도리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싼 꼬리 부분으로 만든 민크 목도리가 9만 원이래요. 가장 싼 게? 그게 제일 이제 싼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쁜데 차마 사달라고 하기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막 9층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그게 제일 난 것 같다. 그 참 얘기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아 진짜 그 우리 누나들하고 명절에 백화점 갔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살 건 정해지는데 왜 1층부터 9층까지 그렇게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미안해서.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네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아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엄마 선물 사는 건 나 10만 원까지는 쓸 수 있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2015년을 거의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가장 고마운 인물 중에 또 하나로 네. 등장. 이갈리면서 고마운 사람으로. 네, 자, 네. 마이크 한번 잡아보십시오. 엄마한테 10만 원짜리 선물을 사줬습니까? 9만 원짜리. 네. 안 아까웠습니까? 그렇게 아깝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 돈 어떻게 모았습니까? 잘.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 뭐 받은 거? 엄마한테 거짓말 하다가 걸린 거 있습니까? 네. 뭐 걸렸습니까? PC방 가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거. 앞으로 거짓말 솔직하게 조금은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행 얘기 잘 들었습니다. 되게 많이 웃었네요. PC방 가다가 걸린다 그랬을 때. PC방 가다가 걸린 적 있나 봐요? 아니요. 저희 엄마는 가두는 걸 허락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 집안의 어머님은 PC방 가서 걸려도 상관이 없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분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들이 새해 첫 방송입니다. 병자 그렇죠. 신자 해. 병신회인데요. 세관 씨는 원래 결심 뭡니까? 저는 올해 제 음악으로 공연을 해보는 게 조금 목표예요. 아, 예, 예,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공연하면 반드시 가서.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티켓을 팔 거잖아요. 그냥 드려야죠. 아니, 또, 사셔야죠. 그냥 오셔. 내가 공연할 때 티켓 준다니까, 아, 그, 사서 가야지 이러고 안 왔다. 그때 조금 아파가지고 일단 건강해야죠. 네, 내가 반드시 티켓 사서 갈게. 우리 세과 씨 공연할 때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주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 캐롤 좀 잠깐 안 될까? 우리 아니 좀 지나가긴 했지만은 많이 지나갔죠. 방송 나갈 때는 괜찮아. 아니 내가 볼까? 네, 이렇게 하면 대충 분위기가 좀 맞아떨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요조씨는 원래 결심 뭘까요? 새해 지금 결심 2016년 새해 건강이에요. 건강 1, 2년 정도에 몸이 좀 많이 아프기도 했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한 거. 네. 타인에게도 바라는 것이 가장 건강했으면. 네. 네. 네. 무사했으면. 그렇죠. 아유 건강하세요. 이렇게 늘 흔히 하는 인사말이라 그 중요성이 이렇게 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게 흔하다는 건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송기령 선생님은 원래 뭐 결심 같은 거 있으십니까? 제가 강연을 할 때 내용이 네. 굉장히 아픈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 사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니까 그걸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픈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아픈 얘기를 좀 덜 아프게 하기가 올해 결심입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무슨 어떤 걸 결심하면 뭐 어떤? 저는 이 말은 해요. 뭐냐면은 결심의 반대말이 뭐겠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결심의 반대말은 무결심이 아니라 전 객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객기라는 거는 쉽게 돼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미래에 대한 허언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거꾸로 결심이라는 거는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당장 하는 무엇인가가 되겠죠. 술 끊는 것도 그렇고 담배 끊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뭐가 되느냐면 꼭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근데 그 알리는 방식이 굉장히 진지해야 된다는 거죠. 담배 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걸 모든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해야 되고요. 자, 내일부터 이건 없잖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만큼은 사실은 유물론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부하기로 마음 먹으면은, 테레비를 부신다든지, 실제로요. 테레비를 최소한 치운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액션들이 없으면, 자극이 안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걸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걸 못하게 되면 자기가 인지 부조화가 빠지기 때문에 지키려고 훨씬 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객기가 아닌 결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심했습니다. 방금 스님 말씀을 듣고 저는 원래 담배를 계속 피우겠습니다. 내 결심을 못하게 돼. 약속을 못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빅데이터 있습니까? 저희들 네. 그 결심에 관련된 네 할 말 많습니다. 결심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심은 언제 하냐면 1월 달이고요. 그렇겠죠. 네, 무조건입니다. 근데 9월 달에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그러니까 네. 3분기 내내 대충 살다가요. 이제 3개월 남으면 이제 마음이 찔리는 거죠. 9월이 심리적 1월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심을 언제 하는 거냐에 대한 걸 봤어요. 이제 1월이 아니라 1년 내내를 보면 다이어트는 늘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항상이에요. 항상. 근데 이게 진짜 웃게 돼요. 죄송합니다. 1월에 책 다이어트 책 다이어트 3월부터 다이어트 책 다이어트 책 다이어트 책 다이어트 책 저 책과 다이어트를 10월달까지 계속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다이어트가 예 여름이 다가오면 다이어트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 그렇네.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11월달에 그렇게 보니까 이게 저기 사랑이 추워. 갑자기 2위로 네. 올라가네. 이게 이제 12월달 추워지니까 크리스마스를 노리는 겁니다. 아 크리스마스 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 네. 때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근데 왜 연인들은 크리스마스들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왜 연인들은 크리스마스에 설치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연인들이 크리스마스에 설치는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좀 봐야 됩니다. 아니 이날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있어야 되는 날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 생일날 태어난 모든 가난아이들을 죽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아주 그 긴박한 날에 왜? 그때 숫자가 줄었으니까요.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지 뭐. 재밌는 게 결혼이 4월달하고 8, 9월달이에요. 4월달에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그때 청첩장이 오기 때문입니다. 결혼 청첩장이 보통 한 달 전쯤에 미리 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본전 생각이. 아 미안합니다. 야 이거 진짜 희한하다. 진짜 희한하네. 금연은 1월달에만 있고 나머지 달에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저는 한국은 거의 이게 유일한 것 같은데. 금연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다른 건 하고 싶은 거고요. 끊는 사람은 끊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안 하죠. 피우고 있으니까 끊고 싶다 그렇지. 근데 재밌는 게 다이어트를 봤더니 다이어트는 네. 밤 9시 10시 그쯤에 합니다. 저녁 다 먹고 후식까지 퍼먹은 다음에 고민하는 거죠. 저 죄송합니다만 저 퍼먹은 다음에라고 얘기하니까 삐 처리해주세요. 예? 아 그러면 후식을 삐 먹은 다음에 그러면 아 그게 더 이상하지. 아 그러잖아요. 데이터를 봤더니 네. 얼마만큼 지켰을까 궁금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결심과 성공이라는 게 파란색 선이고요. 결심과 실패, 포기라는 게 회색 선인데 대충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는 노력해서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실패하는 것도 많고 그렇게 인생 흘러가는 거죠. 근데 사랑 고백 결심은 지금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퇴색되고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요. 그가 더 이상 그 자리 아닐 수도 있고요. 얘기 중간에 나왔으니까 새해니까요. 사랑 결심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지금 고백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같이 안 오셨더라도 이 얘기 좀 해야겠어. 이거 새해 아니면 저희들 이런 기회 안 드립니다. 네. 네. 일어나세요. 네. 네. 지금 오늘 전 남친이랑 왔어요. 헤어졌는데 오늘 같이 왔어요. 그래서 왜 같이 왔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왜 같이 왔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안 물어봤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뭐 얘기할 거 없으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남자친구 일어나 보세요. 여자친구란다 참. 뭐라 그래야 되지? 전 여친 지금은 그냥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 저분이 물으셨으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나요? 예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해 있어서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기 왜 같이 지금 사람들이 좀 더 웅성웅성거리면서 지금 어떤 어머니께서 왜 같이 왔냐고 왜 지금 화를 지금 예예 예. 빨리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전부 다 네, 여기 네. 솔직히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국말을 잘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중국말은 전혀 못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네? 아, 아직도 좋아하냐고. 참,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결심은. 하여튼, 다른 사람 일에는 결심이 우리 진짜 빨라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교라. 그런 결심은, 이거 어때요? 우리가 다른 결심은 진짜 안 합니다. 자기 사귀는 결심은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 뭐. 고백해. 그러면서 자기는 전부 다 속에 넣어놓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중국에서 오셨구나. 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중국말이 더 편하시면 네.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러면 또 중국어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 네? 아 아니죠? 네. 쉬어. 자,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태난먼 광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좀 사귀고 싶은 마음은 좀 있어요. 그 좀 가만히 있어 봐요. 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진짜 참견들 빨라요. 예, 그래서 좀 사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 지금부터 노력하죠 뭐. 그런 마음이 약간 있어서 여기 왔다. 지금부터는 노력하겠다. 여자분 마이크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돌아올 겁니다. 예, 자 들으셨습니다. 고백 받아야죠 여기서. 예, 안고 일어나서 여기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신년이니까 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오세요. 네. 아 인터뷰 너무 긴데. 아 한국말 억수로 잘하는구만. 혼잣말을 한국말로 할 정도면 아 인터뷰 너무 긴데 이런 걸 완전히 뭐 예 자 저로 오세요. 자 네, 그 고백할 때는 그 여기 약간 좀 효과가 필요합니다. 극적인 효과가. 툭 한번 이렇게 뭐라 그랬지? 이걸 한번 툭 접는 어떤 이렇게요? 툭 접어가지고 이렇게 탁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약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이야기하세요. 네, 그 여기 효과가 좀 노력할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한국 와서 4년 동안 있었는데 힘들긴 했어요. 솔직히 외국 사람 한국에서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주변에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는 게 어떠냐고 중국 사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느 나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랍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도 또 방송이 나갈 수 있으니까 방금 하신 말씀을 저 중국어로 중국말로요? 네? 뭐 중국말로요? 아 두렵습니까? 오래간만에 너무 오래간만에 중국말을 중국말을 네 중국말로 네 한번 쫙 한번 오늘 새해니까 중국말로 내 말인데 예? 중국말로 얘기하고 예 너 중국 사람 아니지? 너 괜히 고백하기 힘드니까 한국말 못하는 척을 해. 예? 오금철 씨, 중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네, 중국 사람. 아, 진짜요? 네, 돼요? 민증을 까야 되네요. 한국말 엄청 잘하는데? 민증을 까야 되네요. 아, 인터뷰 너무 긴데? 민증을 까야 돼요? 이거 하는데 뭐, 자꾸, 자기 하기 싫은 얘기 할 때만 자꾸. 자, 우리 오금철 씨의 원래 결심은 다시 중국말을 잘하게 되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 중국말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뭐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祝大家新的一年里健康长寿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죠? 얼마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건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 게스트 오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혜민스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스님께서도 새해 결심하십니까? 이렇게 세세한 결심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네. 왜냐면, 결심이란 것은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삶 속에서 사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큰 그림만 그리고 이제 세세한 것은 계획을 세우죠. 네. 네. 다이어트 결심 이런 건 안 하시죠? 네. 그렇죠. 네. 특별하게 이렇게 다이어트 결심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은 좀 주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절하는 거 엄청난 운동 아닙니까, 사실? 네, 뭐 절도 그렇고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산책, 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한 줄 사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님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혼자 오래 사시면 존경받고 나 같은 사람들은 혼자 오래 살면 저 욕망 덩어리인데 장가도 못 가는 놈이 참 억울합니다, 스님. 이번 기회에 하세요. 요게 있었을 까 저희가 들어옵니다. 다방면에 탤런트가 있으신 거예요. 저희 회사에 오시라고 그랬죠. 올해는 영어 정복의 해. 67세 학생입니다. 와. 오, 예. 외국에서 몇 년 사셨죠, 스님? 아, 꽤 오래 살았습니다. 네. 몇 년 정도? 네, 오래 살았습니다. 네. 네. 그거 뭐 이게 저 선문답입니까, 지금? 네. 얼마... 저도 정확하게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10년 넘게? 네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네. 한국말을 전혀 안 잊어버리신 거죠? 아, 어떻게 잊어버려요, 모국어를. 네.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 어디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 네네. 사연 보내주신 분이? 사위가 캐나다 사람인데, 예, 집에를 처음 방문하는데, 현관에 들어오면서 좀만 해요 이래요. 에?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딸이 천만회를 가르쳐줬는데 천만회 한국말을 왜 웃으시죠? 왜 뭘로 들으셨길래? 뭘로 도대체 들으신 거지? 또 해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아, 캐나다에서 오신 사위께서 이제 발음이 잘 안 좋으시니까. 아, 예,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너한테 한국말을 배우라는 것보다는 내가 배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저도 만만치 않네요. 힘들어요. 아이고, 혼자서 우신다. 혼자서 우세요. 지금 온갖 얘기를 하시면서도 마음속에는 오로지 전만해요. 그거밖에 안,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그래서 아, 만만치 않다. 힘드시죠? 네, 그래서 해마다 결심을 해서 영어를 꼭 잘해서 사위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까 그 화면 보니까 지금 마음이 놓여요. 다들 했다가 싫다고, 다들 했다가 싫다고. 저도 똑같은 인생입니다. 아, 이거, 이거 녹화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 있으세요? 뭐,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모국어를 잊어버릴 만큼 네. 다른 나라 언어를 잘하는 그 사람이 네. 존경스러운 거죠. 그치?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모국어를 잊어버려. 어머님 충분히 이해해요. 갑자기요? 갑자기 네. 갑자기 이해가 지금 제 나이에 영어를 배우는데 한국말도 안 나오고 영어도 안 나오고 진짜 양반이야. 어머님 눈썹 문신하셨죠? 네, 했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를 신경 쓰시는데 여기를 아주 당당하게 계속 계셔가지고 지우면은 8시 20분이에요. 눈썹 각도가 8시 20분. 딴 사람 못 알아들어도 나는 알아들어요. 지우면 8시 20분. 지금 몇 시예요? 10시 10분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스님께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영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대화를 한번만 좀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자, 어머님부터. 예, 예. 자, 먼저 우리 어머님. 자, 먼저 한번 영어로 한번. 네. Hello, my name is 영순 Kim. Call me 영순.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too. Yeah, hi, 영순. Yeah. How are you? How are you tonight? I'm fine. You're fine. Yeah. Very good, right? Yeah. 그 잘하시죠. 네. 네. 아니 저 정도 하시면은 뭐 그 얼마나 배우신 겁니까 실례지만? 한 3년 배웠어요. 모국어 잊어버리실 때가 됐네. 3년이면 거의 잊어버리실 때 됐네.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말도 안 난다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존경하시는 오금초 씨는 모국어를 잊어버리신 대신에 한국말을 잘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께서는 모국어를 잊어버리시는 정도인데 영어는 아니 아니야 영어도 뭐 그대로 네 영어는 뭐 아유 귀여운 표정도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아 스님 어떠세요? 이렇게 네. 또 계시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소통해보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모국어 오랫동안 배운다고 해서 난 어느 순간 우리나라 말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영어를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밌게 지금처럼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그 과정을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네.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도 내년도 할 수 있다는 일이 있어서 좋아요. 네,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제가 올 한 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정해졌습니다. 영수. 영자 숫자. 그렇습니다. 진짜로. 아, 내일도 내년도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게 기쁨이고 희망이고 열정이고 그런 거잖아요. 시험 치시는 거 아니니까 또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그렇죠? 어머니 원래 새해 결심 뭐 영화 말고 또 있으십니까? 네, 건강하게 사는 거고요. 아침마다 네. 수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예, 예. 수영할 때는 안 웃으시죠? 아, 잘 웃어요. 수영하실 때? 네. 어머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환하는 얼굴로 이렇게 있는 사람 보면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항상 웃어요. 이야, 네. 그래요? 우리 저 어머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 씨에게. 아, 덕분에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아, 스님도 아주 유쾌하게 웃으시던데. 저렇게 이렇게 삶이 행복하고 항상 즐거우신 분을 보면은 그 행복이 이렇게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행복은 전염된다는 논문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은 한 절반 정도? 한 단계 건너면 15%, 그 다음에 9% 정도로 전염이 돼서 3단계가 전염이 되거든요. 저런 분이랑 같이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축복을 받은 것 같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요조씨가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결심했어요,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혼자 살기로? 예. 네. 어디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왜 다 커플이 돼야 돼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정말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할 것도 많고 김재동 씨도 막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 분들이 아 결혼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지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별로 생각이 없어. 지금 약간 신년 윤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신년 정보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듣고. 내가 알아. 속에 안 들어가 봤어도. 네. 아, 그래서 예. 그 사연을 쓸 때 결심했어요. 혼자 살기로는 끝에 사실은 제가 한 문장을 더 썼었어요. 네. 그거를 빼셨는데 김재동 씨가 저랑 결혼해주지 않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였어요. 고민되시죠? 뭘 처음 봤는데요? 네, 맞아요.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저보고요? 책임지란 얘기죠. 사실은 반은 농담이 있어요. 그렇죠? 농담 받지 마세요. 네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건 제가 뭔지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겠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주위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뭐 장담 맞추고 하는 거지. 저는 오픈마인드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잘 알죠. 잘 알죠? 너무 잘 알지. 예. 그래서 제가 따로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은 거기에 쏟고 싶은 에너지는 없어요. 없는데 길 가다가 꽃 만나면 예쁘다 그러는 거지 굳이 뭐 꽃 찾아서 그냥, 한 말리 헤맬 생각은 네,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일 하면서 살다가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아까 그 인터뷰 처음에 사인 보내신 할머니 네. 저도 오늘 존경하게 됐어요. 세동 씨처럼. 정말로. 오늘 우리 영수 씨 난립니다. 아, 네. 그거 왜 그러시는 거죠? 아, 문신 가리시려고? 알겠습니다. 뭐 스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결심이라고 그러면 뭔가를 새롭게 달라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자 그러면 네. 부부간에 자 이제 앞으로 혼자 살겠다 오늘 그 결심을 말해주실 부부 찾겠습니다. 스님 말씀 가만히 듣고 보니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부부. 저기 마이크 한번 쳐보세요. 저기 두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세요. 지금 막 말씀. 아니, 남편이 좋은데,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예. 결혼하고 나니까. 특히나 또, 전라도에서 그죠? 예, 특히 났어요. 엄청이요.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에서요. 그랬더니 티 났어요. 아, 그렇죠. 할 일 참 많죠. 네. 남편분 마이크 한번 잡으시고 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아내가 손드는데 남편도 같이 손들고 둘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아내가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남편이 손 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결심을 하셨다니까 뭐 혼자 살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혼자 살고 싶어 앞으로. 결혼 안 할 거야. 스님 손 안 드세요? 아, 스님, 네. 아니 스님 왜 손 안 드세요? 제일 먼저 드셔야죠 우리 스님. 자, 앞으로 혼자 살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혼자 살기로 결심하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이 늘었죠? 숫자가 뭐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예전에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왠지 내가 혼자인 것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고 대다수가 네.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당당히 혼자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같이 사는 것도 결혼이라는 시스템에 묶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결심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이렇게 애기 낳고 키우는 게 사실 지금 너무 힘들고 애기가 없는 우리가 봐도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질 정도면 실제로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근데 애기를 좀 낳아서 마음껏 잘 안전하고 기쁘고 즐겁게 키울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거 방송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JTBC에서 그 저출산 대책 토론회를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토론회를 보시고 이 방송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보신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면은. 경제평론가 최진기님 함께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지금 3억 얘기 나오고 있죠. 대학 진학까지 했을 때 3억 정도 든다라는 비용이 나오죠. 그 저출산 네. 토론, 밤샘 토론에 나오셨었죠? 네, 밤샘 토론이니까. 예, 네, 예, 네, 거기 나갔었죠. 예, 네, 밤샘 토론. 네네네. 잘 봤다고.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꽤 되시네. 보셨구나. 꽤 되신다. 맞아요. 꽤 되시네. 스님 혹시 보셨습니까? 그 저출산 네. 토론 그 밤샘 토론에 나오셨었죠? 네, 밤샘 토론이니까. 예, 예, 거기 나갔었죠. 예, 밤샘 토론. 네네네. 네. 잘 봤다고.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꽤 되시네. 꽤 되신다. 맞아요. 네, 꽤 되시네. 스님 혹시 보셨습니까? 아, 네, 저도 봤습니다. 이 사소한 법칙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대중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네. 크으, 멋있잖아요. 네네. 스님께서도 보셨답니다. 참. 부처님 말씀에 거짓말할 그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부처님 생각이 나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했죠. 네네. 뭐 혼자서 뭐 거짓말 하셨나 봐요. 네, 혼자서 뭐 거짓말 하셨나 보다. 자, 네, 그 거짓말 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네. 가장 요번에 정부가 이제 세 번째 그 육아 대책을 내세웠어요. 내놨는데 예전 육아 대책보다 훨씬 더 그 출산 대책보다 좀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비혼과 만혼에 대한 대책을 갖다 내세웠던 거예요. 제가 제일 견해가 달랐던 거는 비혼자에 대한 대책과 만혼자에 대한 대책의 초점이 결혼을 시키겠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비혼자와 만혼자에 대한 대책은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산을 있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린 다 알아요. 비혼을 결심하고 대한민국의 50몇 프로 이상의 여성들이 나는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바라본다라는 기사가 매번 나오죠. 문제시한다고 그게 낮아지겠냐고요. 네. 여러분보다 여러분 아랫세대는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낮아지겠어요? 더 많아지겠어요? 우린 다 알아요. 그건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그 토론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정부가 많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지만 비혼자와 만혼자를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혼과 만혼인 상태에서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우리 스님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일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알으셨겠지만. 예. 네. 격하게 네. 공감했습니다. 네. 네. 스님 사실 저출산 문제에서 조금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집단에 네. 소속이 되어 계신 걸로 저출산 문제 이런 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약간 그 남성 위주의 어떤 그 정책의 관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주 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드시지 않았을까요? 출가를 결심하시기 전. 사실은 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온라인상에 자기 아이들 이렇게 올리는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 중에 제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리시는데 꼬박꼬박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예. 아, 나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기를 이렇게 보면 예쁘고, 혹시 지금 그 숙세에 계셨으면은 네. 나이 이런 거 여쭤보면 안 되죠? 아, 제가 부록이 넘었습니다. 네. 네. 아, 진짜요? 네네. 그, 저하고. 몇 년생 출신? 훨씬 더 나아요. 자, 우리 형 얘기 잘 들었고요. 야, 동생님. 네. 네네. 알겠습니다. 요조 씨도 뭐 그런 데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저는 일단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아. 네.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렇게 살고 싶기는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이 마음 변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서로만 바라보면서 같이 살자.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도 결혼식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결혼식이라는 제도가 저는 좀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제동 씨는 진짜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진짜. 네, 참 짜네요. 진짜 할 말 많습니다. 생각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각 없는 분들이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 존경받고 똑같이 생각 없는 사람이 머리 기르고 방송하면 늘 강요받아야 되고 이분들은 혼자 오래 사시면 존경받고 나 같은 사람들은 혼자 오래 살면 저 욕망 덩어리인데 장가도 못 가는 놈 이렇게 보고 그게 참 억울합니다.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출가를 하세요. 불가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 아, 그 나이 제한 있지 않습니까? 아, 아직 그 50까지 괜찮아. 50까지. 아, 그래요? 아, 우리 형님이 갑자기 또 원래 3배 해야 되는데 스승한테는 지금 시간이에요. 시간 관계상. 야, 살다 보니까 방송에서 출가 제의도 받는구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그 플랜맨? 플랜만 계속 세우신다는 난 결심 중독자 플랜맨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예. 네. 네, 제가 계획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많이 계획을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최대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항상 다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창하게 세워요. 한 150%는 세워놓고. 네. 열심히 하면은 100% 할 수 있지 않을까? 150% 다 못해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맨날 중간에 좀 지쳐서 많이 이렇게 에너지가 꺼지는 네. 때도 많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계획을 또 열심히 세워서 생활하고 하는데 그런 고민이 있네요. 잘 살고 있는지. 계획 세우는 거는 글쎄요. 저는 계획 세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 보통 그렇게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시는군요. 네. 그래서 막 약속, 뭐 만날 사람들, 할 일, 네.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들 그거를 대부분 이렇게 리스트를 해놔서 그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맛에 살아요. 뜻하지 않게 그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갑자기 뭐 친구한테 뭐 만나자는 연락이 온다든지 뭐 정말 보고 싶은 누군가를 뭐 만나게 된다든지 교통에 문제가 생겨서 뭐 등등등등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그거에 맞춰서 또 대처를 하는데 또 계획을 이렇게 네 그거에 맞춰서 수정을 하죠. 혹시 연애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계획에 굉장히 몰입해 있고 자기 계획에 그 굉장히 충실한 사람한테 옆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뭐 하자 이렇게 말하자면 되게 방해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몇 시에 어디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 자기야 그 영화 오늘 개봉일인 거 알지? 우리 그 영화 보러 가자. 갑자기 연락이 왔어. 그러면 그런다거나 뭐 이런 식의 막 공격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는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제가 기준을 그 둘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로 볼 것 같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여자친구와 그것도 지금 있으면 둘이 뭐 하냐? 두 분 뭐 해요 지금? 약간 소개팅 분위기인데? 어? 혹시 그 자라온 성장 배경 속에서 내 삶이 정말 그 컨트롤이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셨나요? 몇 가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내 손아귀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내 심리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금 성년이 돼서도 그러한 그 뭐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컨트롤 해보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열심히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아까 저기 앞에 계셨던 우리 그 여기 그 눈썹 예쁜 엄마 있잖아요, 어머니. 네, 저분처럼 사는 게 훨씬 더 그 나한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만나는 친구들이 3, 4학년이 되는 순간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많이 보이세요. 남자분들은 군대 전역 후에 이제 취업이라는 그런 산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스펙을 9개, 11개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급조한 스펙이 만들어지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9개의 산을 내가 미리 넘기 위해서 시간을 막 쪼개 쓰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무시할 수 없는 어려움인 것 같고요. 다만 제 생각은 급조한 스펙은 오래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셔서 계획을 여러 개 세우지 마시고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게 더 길게 보면 더 나아진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기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네. 제가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봤는데 제동이 형이 진기쌤한테 한 가지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진기쌤에게 좀 복수의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저 진기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네. 제가 방송을 봤어요. 방송을 봤는데 제동이 형이 진기쌤한테 한 가지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진기쌤에게 좀 복수의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그 혹시 제동이 형이 대학생 남자에게 다이어리 사주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혹시 다은이는 선물 뭐 받고 싶어요? 최진기 선생님 평상시 늘 소원이 예쁜 중학생한테 검은 패딩을 사주는데 제 평상시 늘 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다이어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제동이 형이 다이어리. 그러니까 그냥 다이어리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그리고 일반 곳에선 살 수 없는 시내 H나 네. L 백화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페이지는 최소한 600페이지가 넘어가며 계획표를 세웠을 때 10년 디케이드를 갖다 수립할 수 있는 다이어리 즉 시가로는 최소한 얼마 이상의 다이어리다라는 말씀을 붙여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디케이드죠? 그 뭐 네네 뭐 네 다이어리 종류도 말씀하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제동이 형께서 친히 골라주시는 걸로. 이번에 그 JTBC 다이어리 새로 나왔다고요. 그거 제가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드릴 테니까 막막하게 적혀있는 다이어리 말고 제가 선물해드린 다이어리에는 조금 느슨한 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그냥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얼마든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살면서 그다지 재밌는 게 없어. 노는 것도 싫고 술도 시큰둥 연애도 살짝 귀찮아. 책 한 권이 벌써 몇 달째 책장이 넘어가질 않고 큰 맘 먹고 샀던 카메라 위엔 뿌연 먼지만 가득해. 아직 모든 게 신기한 내 스무 살 때처럼 새로운 내일에 설레하며 가슴이 뛰고 싶어. 이제는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한번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야식 먹지 말고 결심을 하신 용기가 그대로 실천을 하시는 용기까지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여러분 행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영화에서처럼 짜릿한 반전을 기대하지 않아.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번쯤 가고 싶을 뿐.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쓰러질 듯 숨차도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에 한바탕 웃고 싶어. 이제는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 결심 속에서도 그 세상이 꼭 내 뜻대로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안 되더라도 아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구나. 꼭 결과로 가지고 내가 아 정말 성공했다 실패했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 속에서 내가 배움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